잘해봤은가에 길에 앉은 내게 인사를 하이 하이 엽치지 말아주지를 내 이게 망가셔 생긴 넌 내게 말 그렇게 쌀쌀하게 굳더라 근데 last night 이란 나 내가 좋다고 했어 그 예쁜 가로등 난 있어 내가 좋다고 말했어 담보를 뭐들 쳐 아래쪽에 또 You have no right 다시 느끼야 돼 너 그래 넌 내가 좋다고 했어 쌀쌀하게 굳더라 근데 last night 일어나 난 내가 좋다고 했어 그 예쁜 가로등 난 있어 난 내가 좋다고 말했어 잠부를 모두 쳐 아래쪽에 또 You have no right 다시 느끼야 돼 너 그는 넌 내가 좋다고 했어